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설하에서 우리 혁명 무력은 혁명적 성격이 뚜렷하고 전투적 기질과 위력도 더없이 막강한 혁명강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왔습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광 빛나라 혁명강군이여, 이 아침 멀리 평양 하늘을 우러러 내 눈길을 드노라. 그러면 전호가에 흐르는 내 조국의 하늘에 우리 장군님 품들여 아껴 가꾸신 이강산에 세기의 태양이 강렬히 빛나거니, 어쩌면 우리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 지으시고 우리 인민 앞에 나서신 듯, 어쩌면 우리 장군님께서 안광에 비범한 슬기 뿜으시며 병사들에게 오신 듯, 우리의 최고 사령관 김정은 장군. 군대와 인민이 또받들어 올리고 령장의 실력과 동망으로 우리 혁명의 진두에 거연히 나서신 분. 만경대의 도량에, 백두산의 성격에, 오산덕의 인품에 인민들이 따르고 병사들이 받들거니, 그 손길 한번 쳐들면 오만한 적진이 한순간에 불바다되고, 그 눈길 한번 드시면 하늘엔 승리와 희망의 축포가 터져올라라. 봄같고 해같은 따뜻한 그 미소는 천년장서를 녹여버릴 듯 두 손 쳐들고 우러르는 병사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흠모의 성가를 낳아라. 다녀가신 병실마다엔 사랑의 손길 오리고 우리들의 가슴마다엔 령장의 믿음이 높디오라. 김정은 그이는 정녕 조선의 장군, 민족의 태양, 혁명강군의 최고 사령관. 풍우가 사납다 하라, 험난한 앞길 멀다 하라, 미인들의 고룩한 생애가 흐르는 이 땅에 우리의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따를 천만의 대오 일심으로 굽이치고, 그 일을 결사옹이의 천만의 총대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밑에 세기와 세대를 이어 자랑찬 승리만을 군기에 새기며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난 근위 부대들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 천출명장이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빛나게 이어지고 있거니,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최후 승리의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형용한 조선인민군은 근위부대 자랑가의 우롱찬 군가와 더불어 혁명강군의 위대한 역사, 승리의 역사를 영원히 수놓아갈 것입니다. 명성 끝이 용감한 상군들 흔히 사보 명사다. 진격의 화산 우리 삼파연사다 진벌의 포화로 총리의 총칼로 날강도 이제 무찔러 흔방의 방조벌의 천원 방자들 우리 이보병사다 방발한 역사장 누리며 진군의 협력한 천 영광 빛나라 혁명 강군이여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